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빈 방문은 잠근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정점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있으려 돌아 누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쏟아 지운다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